HIRINEE. Yeah. You gonna get into my ride. 나 어딜 가든 거닐어도 시선 육중 한 가지 매력을 끌려 가든 길을 멈춘 Pass. 그런 내 몸을 뺏은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각각 감정들 들어봐 너에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 관심 없겠지 이렇게 말을 거는 남자 많지 Not gonna hurt you 잠시 마음을 열어봐 말도 못한 채 너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못 볼까봐 오늘 용기를 낸 거야 심장 떨리는 rush 이 순간 모두 다 hush 음악과 하나같이 Let me talk to you oh yeah 난 네가 맘에 넘어들었어 정말 그것뿐인 걸 다른 것은 필요 없어 baby 너를 알고 싶은 걸 나의 마음 전부 뺏긴 걸 I like the way you talk 내 가슴이 뛰는 걸 It's a baby girl Convince me 음악에 몸을 맡겨봐 Alright 관심 없는 듯 나를 대하지만 그게 좋아 마법처럼 끌려 Talk to my body That's right. 가슴 진한 drum and bass 흘러가는 선율처럼 우리 노래해 With the beat drop 심장 떨리는 rush 이 순간 모두 다 hush 음악과 하나같이 Let me take the lead oh. 난 네가 맘에 넘어들었어 정말 그것뿐인걸 다른 것은 필요 없어 baby 너를 알고 싶은 걸 나의 마음 전부 뺏긴 걸 I like the way you talk 내 가슴이 뛰는 걸 It's a baby girl Check this out 너의 달콤한 노래를 들려줄래 날 사로잡을 멜로디 처음 듣는 노래 낯설겠지만 이미 익숙해진 girl We are meant to be 정말 그것뿐인 걸 다른 것은 필요 없어 baby 너를 알고 싶은 걸 나의 마음 전부 뺏긴 걸 I like the way you talk 내 가슴이 뛰는 걸 It's a baby girl 나 네가 맘에 넘어들었어 정말 그것뿐인 걸 다른 것은 필요 없어 baby 너를 알고 싶은 걸 Let me look in your eyes 나의 마음 전부 I like the way you talk 내 가슴이 뛰는 girl It's a baby girl 여자 맘을 훔치는 뭔가 너에겐 빠져들 게 없다 홀린 홀린 찰나 찰나 너의 착각 한눈에도 보는 우울한 now 하지만 그건 너의 망상 그녀 마음이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나 하지만 현실은 달라 숨어드는 카리스마 감히 넌 보지마 더 이상 신경조차 쓰지마